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에 대해 추가적인 면담을 허용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16일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지난달 방한 중 김정일의 수명이나 북한의 후계 작업 등 민감한 현황에 대해 의견을 계략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조르날데 브라질리아는 15일 북한을 거대한 교도소에 비유하면서 공개 처형과 강제 노동 수용소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대북 지원을 새로 시작하는 민간 단체들도 남한 정부의 남북 협력 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에 대해 추가적인 면담을 허용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16일 밝혔습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 보호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이 억류된 미국인과 지난 24시간 이내에 추가적인 접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하지만 해당 미국인의 신원이나 체포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중국 국경지대를 통해 불법 입국한 미국인 한 명을 억류했다고 1월 말 발표한 뒤 두 달 만인 지난 14일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을 통해 해당 미국인과 영사적 접근을 처음 허용했습니다. 한편 크롤리 차관보는 육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한 질문에 수만이 밝혔던 것처럼 우리는 육자회담 재개를 기대하고 있으며 북한이 약속을 하고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켜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지난달 방한 중 김정일의 수명이나 북한의 후계 작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계략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지난 2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탈북자들과 비공개로 면담한 자리에서 의학적인 소견을 종합해보면 김정일의 수명은 3년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이어 캠벨 차관보는 김정은 권력체제가 확립됐을 때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이 후견인 역할을 할 것이며 두 사람의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조르날데 브라질리아는 15일 북한을 거대한 교도소에 비유하면서 공개 처형과 강제 노동 수용소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국제면 기사를 통해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인권 상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기아와 주민의 비참한 생활, 개인 자유에 대한 제한, 인권 유린 등이 북한 정권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의 일부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신문은 리우브랑코 대학의 알렉산드리 우에하라 교수의 말을 인용해 북한 주민의 고통과 인권 유린이 실재한다는 명백한 지표들이 있다면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가족에 대해 심각한 처벌을 행해지고 있으며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에하라 교수는 또 한반도의 새로운 갈등을 피하는 최선의 길은 북한을 육자회담으로 복귀시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점진적 개방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돼 있으며 어떤 국가와도 제대로 된 통상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정치적 압력과 경제 제재는 효과가 작을 것이라면서 북한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며

자신이 권력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 이름이 소련식의 유라라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김정일로 고쳐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어머니인 김정숙의 정과 김일성의 이를 합성해 직접 만든 이름입니다. 이는 김정일 자신이 김일성의 유일한 적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의 이복 동생인 병일과 영일은 모두 한일자를 쓰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이름을 바꾼 것은 1980년 10월인데요. 이해 10월 10일 김정일은 당내 3대 권력기구에 모두 선출됩니다. 1974년 2월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은 이후 30년간 북조선이 2,300만 주민을 통치해 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황정엽 전 노동당 비서의 증언처럼 김일성과 김정일이 기록 날조와 신격화 작업을 처음부터 진두지휘한 것은 다름 아닌 김정일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김정일은 1972년 5월 간부들과 백두산 산행을 다녀오면서 백두산은 나의 고향, 나는 백두산의 아들 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정일의 고향이 백두산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민족과 역사 앞에서 행해지는 김정일의 새빨간 거짓말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뿌리부터 거짓말 투성이인 김정일에게 서가운 북조선 인민 여러분들께 하루빨리 진실이 폭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최근 북조선 정세는 후계자 문제와 화폐 개혁에 따른 시장의 변화 등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한 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입니다. 저는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강철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화폐 개혁 이후에 북한의 그 체제 변화 가운데서 흥미롭게 나타나고 있는 북한 인민들의 각종 형태의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진작에 고민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금 북한은 이제 유례 없는 지금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미 94년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북한 정권은 체제 붕괴의 직전까지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38선을 지키던 인민군 주요 군단에도 이제 배급이 중단됐고 또 평양시의 그 창광거리 노동당 그 중앙당 이제 그 지도원급의 아파트도 이제 전기가 끊긴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평양시 역전에 전기가 끊김으로 인해서 혁명의 수도, 그 혁명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평양의 그 암흑천지가 되는 이제 그런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매일 다녀야 되는 기차는 일주일, 심지어는 보름, 한 달 동안 이제 안 다니는 기차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북한의 모든 시스템은 이제 엉망진창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 북한의 이 위기에 대해서 북한 인민들은 사실은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북한 주민들은 마치 이제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배급은 당연히 이제 주는 것으로 배급은 이제 사회주의의 기본으로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급을 안 준다는 것은 이제 참 이해하기 힘들었지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이제 배급을 주지 못할 때에도 언젠간 주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속에 이제 묻어 있다가 결국은 그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300만의 이제 북한 인민들이 처참한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그때 김정일 정권은 이제 붕괴됐어야 마땅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어떤 그 대북 지원이 강화되면서 김정일은 완전히 망했던 이 북한 정권, 특히 이제 인민군대와 이 보위기관 이런 그 정권의 핵심을 되살리며 사실은 이제 그 붕괴의 그 내성까지 이제 살려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김정일 정권은 붕괴를 딛고 체제를 유지하는 자신감까지 이제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0년간의 긴 터널을 북한 인민들은 또 겪어야 됐습니다. 아주 비참한 또 운명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다행스러웠던 것은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일어나게 된 북한의 이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가 정권이 원치 않았지만 이미 이제 그 주요 도시를 비롯한 북한 전역에 시장이 이제 뿌리 깊게 내리게 됐고요. 또 많은 이제 북한 인민들이 그 시장을 통해서 먹는 것을 해결하고 또 입는 것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없이는 이제 북한 농포들이 살 수가 없게 되고 국영 기업소도 시장을 통해서 물자를 구입하고 또 돈을 바꾸고 뭐 이런 이제 나라 전체가 이제 시장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2003년도 7월 달에 북한은 소위 그 경제 개선 관리 조치라는 것을 내놓게 됩니다. 물가와 임금을 현실화시키면서 일종의 그 체제 내부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요. 하지만 김정일 정권은 이제 시장 때문에 체제 위협이라는 아주 이제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체제 위협은 시장을 통해서 움직이는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또 시장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유통입니다. 뭐 남한 드라마, DVD, CD, 라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이 되고 이 시장에서 모든 정보들이 이제 교환됩니다. 따라서 그 시장의 확대는 인민들의 자유의 확대이고 정권의 붕괴의 그 어떤 그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이 시장을 없애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작년에 150일 전투, 100일 전투라는 것을 했습니다. 결국은 전투 때문에 떼기밭 농사도 망치고 집단 농장의 정규밭 토지도 망하고 이제 뭐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정일은 마지막 수단으로 소위 화폐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화폐 개혁은 말 그대로 인민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서 시장을 무력화시키고 소위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고수하겠다는 이제 김정일의 마지막 수단을 던진 것입니다. 이 화폐 개혁 때문에 김정일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마지막 미련이 떠나갔습니다. 김정일은 정말 안 된다. 또라이다. 뭐 이런 이제 막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김정일의 권위가 바닥을 모를 만큼 이제 추락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김정일이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강제적 개혁 개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내각 총리 김영일이 정의 사과를 한 마당에 지금 인민들의 그 어떤 정권에 대한 이 분노, 빼앗긴 돈에 대한 환불, 이 요구가 지금 식을 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소위 그 함흥에서 10만 군중을 세워놓고 김정일이 직접 나와서 소위 그 체제 유지의 어떤 그 건재함을 과시한 것입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도 아시겠지만 북한의 여러 도시 가운데 함흥시는 가장 치안이 불안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칠기로 유명한 또 청년들이 많고 또 조직폭력배들이 우글거리는 그야말로 이제 아주 위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시장 유통이 가장 활발해서 남한에 대한 정보 또 남한 노래가 또 대유행하는 아주 이제 그 위험한 도시가 이제 함흥인데 이 거칠기로 유명한 함흥 시민들을 10만 명을 이제 꼼짝 못하게 묶어서 군중 집회를 가졌다는 것은 이 김정일이 이 저항하는 인민들에게 정면으로 다시 또 이제 그 도전하는 그래서 더 이상 저항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함흥에서 보여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일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방에서 군중집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대규모 군중집회는 이제 평양에서만 가능했고 또 평양시는 출입이 통제되는 어떤 출신성분이 보장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군중사업이 가능했지만 지방은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함흥에 10만 군중이 모인 것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경비대 또 이런 기타 보위 기관들이 총동원돼서 인민들을 정말 하나하나 감시한 뭐 이런 10만의 군대가 감시할 정도로 탕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걸 해냄으로 인해서 김정일은 북한 전역에 인민들의 저항의 정신을 단번에 이제 꺾고 자신의 체제 유지를 끝까지 이제 고집하겠다는 또 시장 경제가 아닌 계획 경제를 자기는 이제 고수하겠다. 이것을 이제 그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정일은 이제 그 구제불능의 어떤 그 정신병자 같은 이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김정일이 사라지는 것만이 북한 인민들이 살 길이다. 따라서 북한 인민들이 김정일 제거에 가장 앞장서야 될 어떤 그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보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고향을 둔 우리가 김정일 정권 타도에 앞장서야 되겠고요. 또 대한민국이 또 도와주고 전 세계가 이제는 김정일을

독재자인 까닭에 김정일을 미워한다는 사람, 김정일을 중화하는 만큼 무골리한 북녘 동포들을 사랑한다는 조갑재 선생의 통일 담론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한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었습니다. 즉 50주년이었습니다. 무슨 50주년이냐 하면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 마산 의거 50주년이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그때 집권당인 자유당의 후보는 이승만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야당에서 조병옥이라는 분이 후보로 나왔는데 신병 때문에 선거기간 중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단일 후보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투표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부통령 후보였습니다. 당시의 부통령은 장면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장면은 야당인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80을 넘어서 연료하시니까 혹시 사망하였을 때 대통령이 대통령을 직을 선계를 하니까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까 봐 이 자유당에서는 부정선거를 획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군대까지 부정선거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리하여 3월 15일 날 그런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마산의 학생들, 시민들 그리고 야당 운동원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이 데모대를 향해서 경찰이 총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10여 명이 사망하고 더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 시위에 불을 붙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신문과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당시는 아직 텔레비전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신문과 라디오 방송이 이 마산 시위를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때 부산에서 생겼던 문화방송이라는 이 라디오 방송은 기자가 현장에 가서 마산 시위를 중계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를 했다고 하지만 이분은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좀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자유가 보장되면 절대로 독재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산에서 일어난 시위가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부산에서는 주로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3월 15일 날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죽은 김주열이라는 학생의 시신이 바다에서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신문이 또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1960년 4월에 들어가면은 이 시위가 서울로 옮겨 붙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위가 커졌습니다. 1960년에 대학생 숫자는 1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백만이 됩니다만은 1960년에 군대는 70만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잘 조직된 두 세력이 학생과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왜 데모를 하는지 그때 현실을 잘 몰랐습니다. 인의 장막이라고 해서 측근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이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이 세상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1960년 4월 19일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학생들, 시민들이 중앙청으로 청와대로 당시는 경무대로 불렸습니다. 대통령이 사는 곳입니다. 몰려가는 시위를 불렸습니다.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승만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원된 군대가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위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탱크 위로 올라가서 군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버렸습니다. 군대가 시위 진압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월 26일 날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전 3일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해 있던 4.19 때 경찰총을 맞아서 부상당한 학생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아주 위로를 했습니다. 내가 학생이었으면은 학생들처럼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4월 26일 날 물러난 건국 대통령은 한 두 달 이화장이라는 자신의 개인 집에 머물다가 하와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5년 뒤에 사망을 합니다. 사망한 뒤 시신으로서 귀국을 해가지고 지금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북한에서도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비슷한 과정을 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위를 주동하는 사람은 학생들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이유는 학생들이 젊고 순진하고 또 잘 조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되어 있다는 것은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또는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자주 모입니다. 모이면 조직이 되는 것이죠. 모이지 않으면 조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시위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산시키는 것은 언론이 합니다. 언론이란 것은 어느 곳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위가 정당하다 하는 평가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곳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최초에는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엄령이 펴집니다. 그 다음에 군대가 동원됩니다. 군대가 동원돼서 무자비한 발포를 통해서 진압에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은 4.19처럼 진압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해도 문제고 포기하면 바로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남한과는 사정이 많이 좀 다르겠죠. 그러나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났다는 점과 그리고 스스로 물러난 이승만 대통령을 한국 사람들이 뭐 가둔다든지 재판에 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아주 한국에서 일어난 4.19 혁명이라고 부르지만은 혁명이지만 혁명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미 한국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성은 알지만은 불만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외교를 잘하고 국방을 잘하더라도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대통령은 안 된다. 역시 젊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는 욕망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 시대적 욕구를 이승만 대통령은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분을 몰아내었다기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면은 물러난 사람들은 몽땅 잡혀가지고 죽거나 아마 감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꼴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와이로 가서 거기서 노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주주의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그분의 쓸모가 없게 되면은 국민들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선거를 통해서 바꾸기도 하고 선거가 잘 되지 않으면은 이 집단 시위를 통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김정일, 김일성 두 사람의 수령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10명째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자주 지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불행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장기 집권하고 특히 김일성이가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다행히 지도자가 그때그때 시대 흐름에 맞춰서 자주 바뀌고, 바뀐 사람은 열심히 해보겠다고 또 5년,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니까 점점 이 국민들이 커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이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작아지고 야위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대통령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그 대신 국민들의 힘이 커지는 그런 과정을 밟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듣는 북한 소식은 이렇습니다. 김정일이가 요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선군이란 말은 한자어입니다만 군대를 앞세운다는 뜻인데, 군대를 앞세우는 그런 선군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경제를 더 많이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김정일이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이가 북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로서 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명령은 할 수가 있지만 경제한테는 명령을 해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신발을 10만 켤레에서 20만 켤레로 정산하라라고 공장에 명령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물가를 반으로 낮추어라 한다고 시장에게 명령을 해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라는 것은 독재자하고 아주 상극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애가 타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비날롱 공장을 다시 재건했다고 해가지고 10만 명이 모이는 대중집회를 한 사진을 보니까 아주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날론이란 것은 석탄에서 만든 것인데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질이 나쁘고 두꺼운 비날론을 쓰지 않습니다. 북한만 쓰고 있습니다. 그 비날론을 생산하는 그 돈이면은 그보다 훨씬 좋은 양복지를 중국에서 사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개방을 해야 되는데 문을 꼭꼭 닫아놓고 하다 보니까 비날론을 아주 비싸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질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렇다면 시장에서 경쟁이 되지 않아가지고 중국 상품이 많이 팔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대군중 집회 사진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집회 때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서 김정일을 욕하는 구호를 부르고 시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이 1989년 12월 루마니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쿠가 그런 관제데모라 그럽니다. 관이 만든 데모를 관제데모라 그러죠. 그런 군중 시위를 조직을 했는데 모였던 군중이 차우세스쿠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차우세스쿠가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그 군중 집회에 참석하였던 북한 사람들이 만약 그 자리에서 김정일 물러가라는 소리를 외치고 그 집회가 반정부 시위로 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 사회안전부라든지 군대가 동원되고 보위부가 동원되고 해가지고 발포가 일어나고 하면은 북한에서 큰 격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정일이가 사람을 모을 때 아마 상당히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변할 거냐. 군중이라는 것은 잘못 따르면은 이게 짐승처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처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화가 난 이 북한 주민들, 사자로 변한 북한 주민들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반드시 어떤 돌파구나 어떤 급변 사태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는데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은 북한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독재체제를 유지시켜줄 것이냐 아니면 행동할 것이냐에 따라서 북한 동포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용기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은 뭐냐? 김정일 체제가 물러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더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자유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이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그 자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자유는 구체적으로 두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자유와 재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자유를 보장하는 것, 즉 죄를 짓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 하는 이런 대원칙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자기 자산을 갖고 자기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사유재산의 자유죠. 그래서 생명의 자유와 재산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국가가, 독재자가, 힘센 사람이 나서서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할 때 어떻게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인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역시 법치를 해야 되겠다.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생명의 자유와 재산의 자유를 보존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이것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고 법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일만 자유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불행, 북한에서는 사실은 천국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사는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지옥입니다. 한국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은 전체가 아마 천국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 대통령부터 저 거지까지 똑같은 인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인권과 거지의 인권이 같습니다. 심지어 간첩과 공작원과 또는 살인범의 인권도 인정해 줍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을 20명을 죽여도 그 살인범을 경찰이 고문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문하는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고 고문받는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것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뭘 고통 줄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를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문하는 사람도 남을 때리는 사람도 그 인권이 망가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고문의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경찰관도 군인도 수사관도 그 누구도 고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아름답고 고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4월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4.19를 우리가 연상시키는데 그러나 4.19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린 약 200명의 젊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현재 중국에 계시는 김철 씨의 사연입니다. 1999년 북한을 탈출한 김철 씨는 당시 형님 김영남 씨와 헤어진 뒤 한 번도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김철 씨는 형님이 혹시 남조선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본 방송국으로 형님의 행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김철 씨의 형님 김영남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셨다가 가족 간의 재회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할 전화번호는요. 0082-2를 누르신 다음 2699-0977번으로